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 추모 행사에 참가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 성원들이 19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금수산 대한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여 주석단에 높이 모신 어버이 장군님의 눈부신 태양상을 우러러면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준엄한 선군길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벗지 못하신 수수한 단벌 서못이 눈앞에 오려오고 촛불처럼 깡그리 자신을 불태우신 그 위대한 헌신의 로고 속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내조국의 장한 모습이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모 행사 기간 경의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로 불과 5회 동안의 상상을 초월하며 눈부시게 변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편지는 8천만 결의의 운명이시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노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